따스했던 바람도 눈 감으면 느낄 수 있죠. 내 코끝에 스친 그대의 숨결은 느낀 거였죠. 그대 영원할 줄 알았죠. 세상이 나를 속여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댄 더 조금씩 멀어지겠죠. 난 살아 숨쉬는 동안은 그대를 지우지 못해 더욱 짙어져. 그대 부를 수도 없네요. 아름다운 석양 앞에서 웃음 짓던 그네 생각에 세상이 나를 속여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댄 더 조금씩 멀어지겠죠. 난 살아 숨쉬는 동안은 그대를 지우지 모든 게 조금씩 흐려지네.